네, 매주 금요일 날은 바로 이분이 모십니다. 김성훈 팀장이죠. 김정훈의 증신 아침판 코너 시작합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두 가지가 바뀌었네. 안경이 없어지고. 네. 이발을 하셨어. 여기, 이거, 뭐, 이거 꽃무늬 다르니까. 아. 나 전 나쁜 사람이 보면은 국회의원 배지 같아. 그러네. 국회의원 배지 네. 같아. 이거 내가 달아야 될 거 저쪽에 달아야 되네. 아, 나도 저거 국회 이런 거 하나 좀 달고 싶습니다. 국자. 네. 국자. 국밥 이런 거. 국밥 배지 하나 만들어서 팔아야겠어. 이 집 정책, 통화 정책, 요 얘기 또 김성 팀장의 시각 독특하잖아요. 네. 한번 듣고 가죠. 어떻게 평가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이 지금 네 번째로 하죠. 네. 미국 했고 영국 했고 일본 했고 이제 네 번째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 좀 양쪽 하나를 보는 시각이 옛날보다는 조금 더 냉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에 같이 그냥 무작정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방금도 우리 이승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양쪽 하나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제 스스로 서서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양쪽 하나 그 목적 자체가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위로와 약세가 목적인데,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그 내용과 팩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목적이 위로와 약세인데, 지금 이미 위로와 약세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해서 엄청난 약세를 그동안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 1조 위로에 대한 규모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위로와 약세 효과가 얼마나 지금의 위로와의 선 반영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어느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위로 오버슈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이어졌었던 뭐 강달러 그리고 뭐 유로화 약세 그리고 저유가 이런 세 가지 어떤 기존의 패턴들이 서서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존의 추세를 갖다가 일단 뭐 기존의 추세를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러한 어떤 큰 그림에서 그동안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는 업종별로 차별화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존슨앤존슨과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이 그동안 상당히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 네. 반면에 박스권 밑에서 종목들 그동안 하락률이 상당히 컸었던 뭐 대표적으로 쉐브론 텍사코나 엑스모빌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 넷플릭스 이베이 아마존과 같이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선순환매를 타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흐름들 자체도 이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과 어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의 어떤 차별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어떤 시각과 포트폴리오를 점점 바꿀 필요가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바꿀까요?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좀 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뭐 그렇죠. 예, 방향성을.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외국인이 제가 왜 한국을 안 사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네. 제가 아는 후배가 이번에 블랙록 세미나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록에? 네. 블랙록 그 아시아 패시픽 CIO 와서 얘기해줬다는데, 그리고 뭐라디?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 남들 다 아는 얘기 하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냥, 유가는 더 떨어질 수 있겠으나 곧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어? 나랑 똑같네. 우리 방송이랑 똑같네. 네. 한국은, 한국물은, 지금 메리트가 없지만 뭔가 상승의 모멘텀이 구조적으로 바뀐다면은 서서히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는 뭐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려 표현을 한 것이지 결국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것들이 지난번에 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뉴욕의 뭐 모은용사에서 뭐 그러니까 작년 수익률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러시아 다음으로 꼴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럼 뭐 다른 펀드 매저들이 볼 때도 우리나라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저 그런데 또 하나 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 어제 실적 발표가 됐는데 뭐 네. 예상대로 나왔죠.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해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소재 산업재 오늘 이제 사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PBR 1배 미만인 걸 알고 저평가되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고 있지만 뭐 내가 먼저 사기는 싫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있겠죠. 네. 고양이 벽에 방울 날기 싫다. 대림산업이 오늘 지금 보게 그렇죠. 되면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디 4분기에 마이너스 2,227억이었나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목표가 하향 보고서들이 쏟아지면서 네. 지금 2,227억이네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한 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네. 다른 이 소재 산업재들도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발표 안 되게 되면 아니 이승원 대표 말 바꾸네? 뭘 말 바꿔? 굳이 따진다면 소재 해갖고 자기 SK이노베이션 소재가 아니라 소비재냐? 굳이 따진다면 SK이노베이션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현대건설도 안 좋지 않겠니? 현대건설, 얘기하고 싶은 거지? 현대건설 오늘 많이 빠지니? 현대건설 대기하고 있는 거죠, 빠지려고. 근데, 일단은 근데 이제 네. 큰 그림에서는 확실히 메리트는 없는 거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좀 변화의 흐름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자료. 자, 이걸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거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선인데, 일단 이거는 코스피입니다. 그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고, 파란색 선이 기관인데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팔아제끼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듣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지금 한 700, 800억 정도 순매수 나서고 있죠. 일단 20일 양적 완화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외국인이 꾸준히 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는 팔기 시작했고요. 기관이 뒤늦게 따라 붙는, 기관과 개인이 따라 붙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어차피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내내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맞는데 네. 단기적 관점에서는 보시다시피 최근에 선물만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냐? 뭐 뻔하죠. 현물 그동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를 위한 프로 매매 비중이 보통 약 30%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로만 한 9시간 핸들링 한다는 거겠죠. 결국 선물만 사고 있다는 것 어떤 변동성 자체도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물량을 떨어버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네네. 한 번에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의 시각 자체는 일단 22의 어떤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마중물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뭐 전체 현재 그동안의 트렌드를 갖다가 확 바꿔버릴 만한 이슈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제 그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해 놨었는데요. 현대차 실적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어찌됐건 오늘 이제 기아차, 현대모비스랑 현대위아 이거 다 일일이 나올 텐데요. 자동차 산업, 네. 그리고 지배구조 이런 얘기 같이 좀 해주세요. 저 이번 주에 자동차를 좀 많이 공부를 했어요. 아, 진짜요? 현대차, 네. 기아차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요. 그 국가별로 자동차 판매 추이를 갖다가 이게 최근 10년치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의 어떤 판매량이 가장 급증하는 국가는 두 개죠. 중국하고 미국이었습니다. 보시면 중국이 뭐 거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도 다시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본은 소폭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브라질, 뭐 인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머징 국가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이 어떤 자연스럽다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지금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하고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선두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 메이커별로 판매 비중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좀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GM이 떨어지고 있고요. 포드가 떨어지고 있고, 도요타 떨어지고 있고, 혼다 떨어지고 있고, 닛산 떨어지고 있고, 현대 기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인가요? FC. 얘네만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꾸준히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 그림도 한번 보여드렸죠?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다 써버렸다 이거죠. 자동차 사는데 뭐 활부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는 어느 정도 큰 돈이 들어가는, 주택 다음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어떤 아이템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저축이 중요할 텐데 이미 다 써버린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이 무엇을 가지고서 상승의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한번 물음표를 가지고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어떤 자동차 산업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 여러분들 지금 뭐 GM이나 포드나 BMW나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차트 보세요. 지수랑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지금 같이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 전체가 시장이 현재 조금 위축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뭐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뭐 저평가 메리트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림에서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자동차면 이 대표가 또 네. 전문이잖아요. 네. 직접 자동차를 만들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저는 뭐 잘 못 만듭니다. 아, 못 만들어?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봐요, 자기는? 저는 자동차는 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 산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차 기아 현대차의 그 어제도 그 SK 하이닉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잉여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게 문제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멀쩡한 현금을 통크에 쓰시는지 알아 지금. 그럼 좋게 얘기해야지.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한 3년 후에는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아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삼성동에 105층짜리 건물 생긴다는 생기면 국민으로서 뿌듯해 여겨야지 사람. 언제 생겨? 2020년. 아니 땡겨서 한 대잖아. 땡겨서 2020년. 더 빨리 해야지. 더 빨리 해서 2020년. 더 빨리 생긴다. 더 빨리 생겨서 2019년. 근데 뭐 그러니까, 현대차 사는 네. 그 부지 사는데 10조 썼죠. 네. 근데 그동안 현대 기아차 날라간 시가총이 10조잖아요. 네. 20조 주고 산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올 한해 뭐 10조 투자한다 하는데 뭐 네. 그 추가하고 배당 8천억 쓰고 돈이 이제는 남아 달 어디서 나오고 버는 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버는 거 갖다 다 쓰겠다는 네. 얘기고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주주 환원이지 그게 뭐야 많이 쓰자는 게 좋은 거지 사람 네. 기업이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 자꾸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증설에 대한 효과를 볼 줄 알았더니 얘도 가서 같이 공장을 고쳐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채 발행한다 그랬는데 돈을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현대 위아가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2천 몇백억인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혹시 증자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 증자는 물론 안 하겠지만 현대 위아 같은 게 증자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 되겠죠. 근데 네.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고 이게 잉여현금 흐름이 그 계속해서 유출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 그러니까 저평가된 건 알겠는데 네. 고난의 행군이라는 얘기죠.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그런 사람들이랑 방송 배고픈 이 사람들이랑 배고픈 시기가 사람들이랑 방송 못 하겠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도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그 삼성이 그나마 그동안 잘했었던 게 그동안 3G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를 상당히 잽싸게 따라갔잖아요. 네네네. 거기 살아난 건데 지금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텔레매틱스라고 해서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인포매틱스의 합성을 한 텔레매틱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IT와 자동차가 이제 합쳐서 융합이 돼서 네. 지금 구글과 애플 그리고 인텔, 퀄컴 하다못해 엔비디아까지도 자동차 산업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IT와 자동차가 융합이 되고 있고 지금 산업 자체였다가 이제는 자동차 업계가 그동안 주가 되었다면 지금은 IT 업계가 주가 돼서 네. 자동차 선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중요한 마당에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외국인의 시각이거든요. 물론 올해 뭐 10조 원 투자를 해서 연비 개선하고 하겠지만 과연 이런 분들이 이미 뒤처진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발빠르게 찾아 이것을 쫓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은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지금의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사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배당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추가에선 반영이 된다면 그 이상의 추가에 대한 어떤 릴리에 대한 모멘텀을 어디서 찾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죠. 1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그림을 그려주던가. 근데 두 개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현대차의 주가의 상방은 충분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는 주식선 매도를 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만큼 상방으로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얘기 마저 한번 해보죠. 그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 속도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좀 다시 다른 쪽에서 좀 새로운 성장 모멘텀 찾을 수는 없을까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글쎄요.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이제 자동 주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지금 남들은 지금 아우디도 그렇고 이제 뭐 다 자동 주행 구글 같은 경우는 3, 4년 내에 자동 주행 차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서 내놓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트렌드를 갖다가 지금 못 쫓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잽싸게 좀 쫓아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지금 상황에서 단지 싸다는 이유 가지고서 현대차, 기아차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저는 어디까지나 중립 의견을 네. 예, 완성차에 드리고 다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부품주가 나을 것 같아요. 부품? 예, 성화혜택이나 우리산업같이 차라리 그런 쪽으로 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또 논외인데 붕뜬 얘기예요. 네. 제가 혼자 상상을 한 건데 네. 삼성그룹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발빠른 행동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애플도 뛰어들고 있고, 네. 인텔, 구글 다 뛰어들고, 전체가 중요한 IT 기업들이 그쪽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SDR을 가지고 있대 말이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나머지 솔직히 뭐 변속기, 엔진 다 그냥 사서 조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고난이도 기술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이 전기차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그건 뭐 제 혼자만 상상이니까. 뭐 SDI 우리한테는 SDI도 있고, 네. LG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도 SDI 우리는 SDI도 있고 전기도 있고 전자도 있는데 뭐 그건 못하겠어요. 나만 먹으면 하는 거지. 삼성 SDI 얘기도 꺼내지도 마. 네. 오늘 그것 때문에 밥맛이 날아갔어. 왜? 이 배신 때리는 것들 때문에. 왜요? 왜냐하면 삼성 SDI가 뭘 갑자기 잘못했다고 한 증권사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목표 가격을 내리네 이것들이. 목표 가격을 내려갖고 오늘 오르잖아. 네. 몰랐던 그거 안에 짜증 확 났어. 아침부터 그거 보고 나서. 그거 보고. 나는 그거 된다고 보고 있거든, 올해. 네.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가장 크게 오를 대형 주 중 하나를 보고 있는데, 목표 가격을 내리네? 목표 가격 하향. 짜증나. 많이 이거. 올라갔을 때, 목표 가격을 높이는 레포트가 나오면은 팔아야 되죠? 대표적으로 호텔신라가 작년 7월, 8월에 한창 치고 올라갔을 때, 하루에 레포트가 제가 세어봤는데 한 열 몇 개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를 딱 고점 찍고 30%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기차를 떠나서 전기차가 안 되더라도 저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기차를 안 가더라도 전기차가 늦어지더라도 이 스마트카는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포 그 앞에 센터페시아가 이제 전부 디지털화되고 이런 거는 네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옵션에 들어가서 현대차에서도 내가 주문하는데 뭐 안드로이드 에디션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애플 뭐 iOS 에디션으로 가시겠습니까? 옵션으로 아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무지 현대차에서 뭐 굳이 누구랑 손잡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에디션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옵션으로. 그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이럴 수가 있지. 그거는 이승원 대표 말이 전적으로 맞는데 말을 안 들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제가 혼자 얘기인데 믿거나 말거나. 물론 현대차 중요하죠. 좋죠. 현대차가 이렇게 양다리 걸쳤어. 이런 양다리 잘 걸쳤다 이거야. 그래갖고 애플한테 가서도 짜웅하고 우리도 iOS에 인정 맡겨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 네. 그렇잖아요. 구글은 다 워낙 오픈돼 있으니까 다 하는 거야. 뭐 딴 데 하는 거야. 약 못 비웠어. 만에 하나. 팀쿠 형님 있다가 야, 현대는 인증해 주지 마라 임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전 세대. 아니 세대는 게 아니야. 덱인데요. 애플 그냥 쓰면 돼요. 쓰는데 기껏 스마트폰에 연결하는데 거기 뜨지. 덱인다는데 인증 제품이 아니네요. 이런 거 애플이나 그 쓰시는 분 제 말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충전은 덱인데. 그렇죠. 근데 에러 사인에 간혹 뜨죠. 짜증 훅 나죠. 아니 그거 나오겠지. 뭐? 또 탈옥을 하시게 되면 또 이렇게 탈옥을 하겠지. 아니 그런 애 있다는 거야. 있는데 오늘 갑자기 자동차 수업 가다가 갑자기 딱 정말 중요한 데서 뭐 차가 쓰거나 우회전 좌회전해야 되는데 야 먹통 되지.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벽돌 되는 거야. 누구한테 책임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맞죠. 이승원 대표 말이 맞는데 갑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갑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 어디 가나 평생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 자체가 이제 전에는 자동차였는데 지금 바뀌는 거죠, 이제는. 네, 그렇죠. 아니, 나는 궁금한 게, 그건 그렇고, 그 또 뜬금없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정책 변경이 되더라도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 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좀 믿어! 마법사야? 가위바위보야? 아니지. 우리 금리를 안 올리면서 자본 유출이 되지 않는 아니지. 거를 마련하겠다? 간달부채야, 간달부채. 이거는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뿐만 아니라 노벨 마법상을 줘야 돼. 보니까 다음 분기에 우리 이성원 대표 같이 방송 못할 것 같네요. 어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해. 내란선동이야? 이거? 내란선동죄인가? 여기까지만 하자.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달부채. 진짜 맛보고 청년. (목소리) 네, 이슈 돌직구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 코스닥 거의 그 앞서 한 20분 사이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잘 달려나가고 있고요. 시초가 대비, 다만 이제 색깔 자체가 중시 여기셔야 돼요. 양봉인 거랑 음봉인 거. 오늘 음봉인 거가 그게 봐서 조선주가 이제 음봉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하나의 흐름이 될 거예요. 조선주 그래. 아침에 제일 강한 섹터가 조선이었는데, 오히려 대림산업 실적 보고 화들짝 놀래갖고 대림산업 빠지는 거 보고 지금 맞아요. 다 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대적으로 건설주도 파란색이요. 건설주도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은 시초가보다 더 밀렸으니까 여전히 파란색, 진한 파란색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주가 빠질 때 롯데케미칼을 엄청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것들이 왜 사나 그랬더니 오늘 역시도 가장 세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집중한 종목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LG화학 쪽에다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금호석유를 누가 집중했냐면 이제 기관이 집중했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이 시장에서 그 3등주, 2등주를 주로 집중한단 말이에요. 기관 투신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플레이하기 좀 편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 쪽, 자금이 적다 보니까 작은 종목을 좀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국인은 이제 업종 대표주를 담는 거죠.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이런 기업들 오늘도 보게 되면은 STS 제일모직 뭐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에서는 특이한 게 저거 같아요. 뭐 그 뭐 MCNEX 이런 애들 계속 다시 달리는 거. MCNEX가 뭐 하는 거죠? MCNEX 같은 경우가 저 자동차 카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MCNEX 같은 게 다시 달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위닉스 올라오고 뭐 삼위각기 올라오고 뭐 컴투스 게임빌 다시 올라오고 결국에는 실적되는 애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다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닥이 더 좋은. 오늘 어쨌든 간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종가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 알죠,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종가는 어떻게 또 밀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가장 탑픽 가장 뜨거운 주식은 아모레퍼시픽이에요. 그렇죠. 아모레퍼 오늘 250만 원 언저리에서 끝나면 종가상 사상 최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 장중에는 260만 원 훅 갔다 밀렸어요. 그날 아주 긴 윗꼬리가 나왔거든요. 네. 그거 제외하고는 여태까지 종가상 최고가는 딱 250만을 두 번인가 찍었거든요. 예? 네? 근데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뭐, 아모레퍼시픽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 떠나서 중국의 소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은 머릿속에 탁 박으셔야 돼요. 딴 거 몰라도 중국이 최소한 우리 방송 보는, 여기 계신 1600분, 1600분 오늘,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들으신 분이 한 2-3천분 되시잖아요, 요새요. 네. 그런 분들 꼭 들으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최소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중국은 정말 싼 노동력으로 여태까지 공장을 잘 지어갖고 싸게, 싼 물건 싸게 막 했다. 예? 그래서 하는 경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마디로 메롱이다, 메롱. 지금은 그런 얘기 하면은 혼나요. 특히 누구한테 혼나? 시진핑한테 혼나고 리건척한테 가서 혼나거든요. 이커창 총리도 지금 여기 다보스 갔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은 소비의 나라다. 그 소비의 진작이 핵심 키워드예요. 지금 중국은요. 그래서 그 판단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성원 대표가 좋은 자료 보여주셨잖아요. 네. NH 투자증권이 네. 우리 투자증권 이름 바뀐 거잖아요. 네. 그 12월 달에 어딜 갔어? 중국에 갔어. 네. 중국에 현지에 가서 직접 설문조사를 했어. 네. 직접 설문조사한 내용물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외국 가서 산 게 아니야. 중국 너희가 현지에서 산 것 중에 제일 만족이 높은 물건이 뭐냐? 한국 거. 단연코 뭐였어요? 화장품. 단연코 화장품이었어요. 2위가 뭐였어요? 음식료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료는 뭐냐면요. 체인이에요. 체인. 체인이란 게 너무나 뻔하잖아요. 주식이랑 상관없이 상장업이랑 상관없이 에? 빵집 같다는 얘기고요. 피자는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피자집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모르는 상장 안 된 뭐 그 음식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에, 상장 여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주방용품, 가정용품. 네 번째가 뭐예요? 가전이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 근데 왜 너희들 그거 좋아하니까? 물어보니까 품질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발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요. 예? 그래서 자꾸 싸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최근에 이제 중국에 갔다 온 친구가 얘기하는 게 네. 중국 애들, 우리가 보통 스타벅스 커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영화 보였죠? 영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딱 이제 그 대표적으로 여자들이 하는 게 딱 스타벅스 커피 딱 손에 쥐고. 혼나지. 쇼핑백 들고.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된장녀 이런 패션. 된장녀를 시켰지. 예. 그런 이제 그런 이미지인데 네. 중국 아시아권에서는 오히려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약간 부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얘기죠. 내가 좀 더 고급스럽다. 네. 고급스러운 소비를 한다는 이미지를 주는데 네. 미국에서는 오히려 저렴이 커피들이 더 많이 팔려요. 스타벅스가 덜 팔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덜 팔리고 오히려 이제 그 뭐 1불짜리 그죠? 아니면 1불 50센트짜리 이런 커피들이 더 많이 이제 팔리는데 그 맥도날드잖아. 예, 맥도날드 아니면 그 저기 던킨 커피가 더 많이 팔리고 뭐 이런 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지금 스타벅스가 급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갔는데 거기서만 벌써 스타벅스 예전에는 갔을 때 한 3년 전에 갔을 때는 스타벅스 매장이 없었던 데서 벌써 스타벅스 매장이 막 그 가는 데마다 이제 들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소비가 점점점 이제 수준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신 분과 네. 이해를 못하신 분의 차이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극명하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죠. 그걸 이제 테마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그럼 안 돼. 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는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이맘때는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면세 점을 이제 풀어들었잖아요. 제가 작년 11월부터는 뭐로 풀어들었어요? 중국 내 소비. 그래서 이니스프리가 중국에 매장 열렸는데 한 달에 평균 1억 2천 8천 이런 얘기했잖아요. LG가 생활건강도 LG 생활과 생활 아, LG 생명 생활과 아, LG 생활건강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죠. 그러니까 페이스샵 매장을 깔고 있다. 그때 작년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이민호를 모델로 김수현이었나 이민호였나 하여튼 모델로 해서 페이스샵 매장을 깔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MPK도 재밌는 게 모델이 김수현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모델이 이민호가 김수현인데, 거기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와갖고, 거기서 피자 먹고, 거기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전에, 외식한다 그러면은 피자 많이 먹으라고, 30년 전에. 외식하는 것 중에 메뉴 중에 하나가, 고기 먹는 것도 있지만, 피자 먹는 것도 외식의 한 일부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연인들 데이트할 때, 피자 매장에 가서 예전에 되게 많이 데이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전 데이트 어디서 많이 했나. 근데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랑 나랑 같은 나이라는 거지. 저는 뭐 피자를 잘 먹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중국이 그렇다는 얘기죠. 80년대 중반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피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따 날라갔는데 없어졌는데 피자인이란 게 막 그 방배동에 생기고 그랬어요. 피자헛 이런 거가 압구정대 한두 개 막 처음에 생겼거든요. 그게 80년대 후반에 막 생겼죠. 네. 80년도 초반 아, 초중 어, 그 중반이었죠. 그 초반 아니, 중반 중반 80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피자헛이 생겼거든요. 그 지금도 그 피자헛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 86년도인가 그때. 그래 80년도 중반에 막 생겼어. 네 그때 이제 그 피자헛이 생긴 게 아직도 있어요 그 매장이. 그리고 1900 제가 기억하는데 그 1992년인가가 백호점이 생겼어요 백호점. 우리나라 피자 피자 코리아가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게 다 하나의 흐름이란 시대적 상황 흐름을 제는데 작년에는 면세점 갖고 막 떠들었는데 저만 하더라도 지금 요즘 면세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중국 내 매장 이걸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중국 애들 가냐 안 가냐 에? 그거를 이해해야지 지금 이 판이 정확히 보인다. 그래서 말씀드릴 뿐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런 화장품 그런 거 같이 말씀드렸고요. 알게 모르게 했던 중국의 소비 그런 쪽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런 쪽 가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련돼서 그 이 얘기를 한번 그 같이 이성원 대표랑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타이젠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타이젠폰이요? 네, 타이젠폰인데요. 타이젠폰이 이제 삼성이 단독 OS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 수년 동안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하다 안 되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93불 하면서 중저가 폰을 해갖고 쓸어 담겠다 얘기했는데요. 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보면, 그거는 이성원 대표도 약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93불 달에 3달러짜리, 예, 삼성의 브랜드를 갖고 하면 나머지를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그거죠. OS, 그, 애플리케이션이 딸려서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이 딸린다는 거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야지만 다른 OS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게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건데 그게 아무리 타이즌 OS를 한다고 해도 내가 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형님 사진 하나 만들어 보내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원티드. 그 이런 앱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좀 잠깐 내가 뭐 포토샵에서 이미지 커팅해갖고 하는데 이걸 내가 뭔가 다른 예쁘게 합성하기 위해서 뭔가 그 앱을 또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앱이 없어요. 타이젠 폰에는. 그러면 과연 그 폰을 누가 쓸 것인가에 대한 거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원했던 뭐 정답이지 아닌지 모르죠. 네. 각자 의견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첫 반응이 이겁니다. 싼 거 좋다 이거예요. 싼 거면 널려 있어요. 인도에 널려 있는데 삼성이 뭔가 잘못 오판했다는 거예요. 같은 가격에 스펙이 너무 딸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오히려 스펙이 딸렸다. 사진, 여기서 딱 나옵니다. 화소수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93달러짜리 싸구려 갖다 만들었더니, 예를 들어서, 인도에 똑같은 93달러, 100달러짜리 샤오미나, 에? 인도 대충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리고 얘기하는 애가 딱 그런 인도 사람 얘기합니다. 인도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인도라고 해서 싸구려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잘못 잡은 게, 그래서 그때 지난번 인도 얘기했더니 이승원 대표 인도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예? 인구의 뭐 계급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급 높고 낮건 다 좋은 핸드폰을 원하는 거야 지금 좋은 핸드폰인데 저가 핸드폰을 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좋은데 가격 싸면 네. 좋은데 삼성은 싸구려 싼 거가 들어갔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 맞춘 게 삼성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타이젠폰이 영업이익률이 1%에서 2% 보고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2% 보는데 이 정도 퀄리티밖에 못 넣는다는 게 스펙이 아쉽습니다. 지금 스펙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92불에 지금 지원이 지금 92불, 92불인데 네. 스펙을 지금 밑에 쭉 한번 볼까요? 스펙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타이젠폰 스펙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안 나왔나요? 스펙은? 스펙은 뭐 따로 알 필요 네. 없지. 내가 들은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본 거는 딱 네, 네. 그 화소수가 너무 작다. 일단 너무 작은 화소수, 그 로우 레졸루션 카메라, 그죠? 그게 그거잖아. MR이 네. 그 말이잖아. 그 핵심이라는 거야. 인도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보면 핵심인 거예요. 예? 인도건 뭐건 저렴한 가격은 좋아야 저렴한 가지만 고스펙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샤오미를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잖아. 대한민국의 그 언론이나 이런 쪽이. 샤오미가 절대 싼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싼 스펙이 아니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샤오미 노트 요번 나온 노트 거 새로 나온 거 말고요. 잔내로 나왔고 169달러를 주고 샀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써본 스마트폰 수도 없이 써봤지만 가성비 최고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시장을 이해를 못한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갑니다. 네, 레포트 보겠는데요. 오늘 앞서도 얘기했던 대로요. 뭐 삼성 SDI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그 포인트는 저거잖아요. 대림산업의 극히 실망스러운 부분. 네. 여러 가지 레포트가 여러 데다 실망스러운 얘기는 있는데요. 대림산 레포트 하나 대림산업 한번 예, 보겠습니다. 네. 뭐 현대증권을 볼게 현대증권이죠. 네. 여성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름이 또 예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선정해 봤다. 이름이 뭡니까? 김자. 열자. 김열매. 김열매. 저는 이런 거 보면 네. 이런 거 보면 이메일 이름 보는데요. 네. 무슨 푸른 뭐라고 써 있어? 푸릇. 아, 플루티즘. 맞지? 네. 푸릇이라고 써 있죠? 예. 네. 네, 그래서 진짜 이름이 예쁜 분이야. 그래서 네. 김열매 연구원의 네. 대림상 레포트 소개 좀 해주세요. 사막의 모래폭풍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업이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됐죠. 마이너스 4분기에만 2,227억.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상기 순이익은 3,585억에 대한 적자폭 확대. 사우디 법인의 매출액과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그 삼성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 건설처럼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아 지금 이제 그 사우디 현장 공기 지연에 따르는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이게 추가로 지금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쪽도 지금 그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 그 현장들에 대해서도 얘네만 그랬을까 과연 또 그죠? 얘네만 그랬을까? 네. 사우디 나가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또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5년 가이던스 해외 수주가 3조 4천억 해외 매출이 하향세를 걷고 있다. 왜냐하면 유가가 이렇게 되면은 뭐 사우디도 뭐 신규 플랜트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동 플랜트 공기가 지연이 지속이 되고 있다. 중공 시점 손익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원가 투입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삼성증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2015년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아마 증권사들에서 하향 조정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쪽도 기대치가 점점 낮아졌지만 그것도 못 맞출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2015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대한 전망이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뷰를 갖고 전망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작년 실적이 지난 그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작년이요? 예. 그러니까 5.6%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줬, 그 코스피 그 평균. 네네. 5.6%인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6.6%래요. 대한민국? 예. 근데 이게 과연 이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그게 저거잖아요. 가능할 그게 것이냐. 지금 그 대충 80조에, 5조에서 네. 100조 간다는 얘기고. 네. 회사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10% 늘어난 네. 얘기고요. 그게 키움도 마찬가지 다 그렇다 하는 거고요. 엊그저께 MSCI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 정도 위했는데 단 하나 메롱 얘기한 데가 KDB 대우잖아요. KDB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KDB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삼성도 지금 그런 얘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슬슬? 네. 슬슬? 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그러면서 그 이유가 삼성은 아 디스 좀 해줘야 돼. 대한민국은 뭐 2,200 그러다가 젠장 어떻게 감히 젠장 남의 나라로 뭐 5천 6천 하냐 너?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매출액이 줄어버리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매출액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또 줄어요. 2016년도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뭐 줄더라도,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줄고 있죠. 네네. 지금 매출액 전망치하고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9,800억 뭐 이런 식 1조에서 뭐 9,800억 이런 네. 식으로 네. 매출액이 줄어버리는 구간이라 네. 쉽지는 않아 보이는 네. 9,800억이 아니죠. 9조 8천억 뭐 이런 식으로 네. 저희는 정말 그건 그렇고요. 네.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네. 우리 또 이성 대표가 아까 네. 바빠갖고 우리가 네. 또 다음 코너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듣고 네. 그 차 딱 포기했잖아요. 뭐 아까 그 92불짜리 예, 예. 핸드폰 네 스펙 예, 예. 어떤 분이 또 멍님이죠 멍님 멍님 우리가 아는 멍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네. 우리 아는 멍님 있잖아 서우수님이 멍님 있잖아 네네 4인치 네 1.2기가 듀얼 코어 요즘 누구 듀얼 코어 누가 쓰니 램이 4기가 아 끝까지 들어봐 네. 리어 카메라 네 3.1메가 3점 310만 화소 들어본 적도 없어 너무 작아 예 앞은 모르겠고 그 램이 768메가 768에 단위가 또 어디로 나온 거야 이거 합쳐 뭘 붙였나? 그리고 배터리가 배터리를 또 중시하는 이성원 대표 입장에서는 1500mAh. 아, 짜증 제대로죠. 아 이게 그래서 이분이 멍님이 전문가시죠. 램이랑 카메라가 너무 심하네요. 예. 네. 하여튼 이걸 98불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빵빵이 좋은 거, 빵빵이 좋은 거, 1300만 화소. 내가 기억나는 거. 그리고 램이 2기가, 2기가. 그리고 속도 쿼드 코어인가 옥타 코어. 예? 네? 샤오미 노트 작년 거. 제가 169달에 샀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썼어요. 예, 그거냐, 이거냐 보면, 누가 뭐래도 샤오미샤죠. 5.5인치. 네. 예, 그잖아. 그게 답이죠, 답. 여기 다시 한번 이제 보내드리면은, 네. 1.2가 듀얼 코어, 768, 그 모바일 디램이죠. 이제 찾았어. 온보드 스토리지는 4기가, 하이젠 2.3, OS. 그니까 4기가는 이제 메인 보드란 얘기네. 800이 480. 이거는 뭐, 작으니까 그냥, 뭐. 그니까, 야, 이건 좀 심했다. 그죠? 3G 커넥티브, 듀얼 심. 아, 그래도 듀얼 심은 들어가네. 빌트인 와이파이 앤 듀얼 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듀얼 심은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심이 필요한 거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도 있어요. 네. 리어 카메라가 310만 화소. VGA 프론트 카메라. VGA 프론트 카메라면 도대체 얼마야? 100몇십만 화소야? 초이스 오브 쓰리 칼라. 네. 초이스 오브 쓰리 칼라. 아주 좋네. 아주 좋아. 하여튼, 이게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시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네. 오늘 타이저는 약간 실망스럽게 런칭이 됐다. 그게 일단 인도 쪽의 반응입니다. 물론, 이게 테스트 한 거기 때문에, 또 딴 데 가서 또 잘 될 수도 있어. 타이저는 사느니, 진짜 아라폰이 어떻게 나오냐, 그게 궁금하네. 아, 그러니까 아라폰 네. 얘기를 하지만, 아라폰은 50달러부터 출발하니까, 네. 우리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나는 오늘 1300만원짜리 화사 필요하니까 내 거 쓸래. 너 바꾸자 임마. 아라폰도 조립하면 한 40만원대 나오지 않을까? 좋은 걸로? 고스펙으로? 아, 이 사람아. 아, 그건 알아서 하고. 일단 50달러부터 출발한대잖아. 그래서 아라폰이군요. 응. 알아서 하여튼, 해야 되니까. 아니, 웃자고 하나? 오늘 너무 격 떨어지는 그.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아, 멘트가 자꾸 격이 떨어지더라고. 아, 오늘 좀 뭔가 격 떨어지는 것 같아. 아, 요즘에 그래요. 다. 아, 그래서 1부는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 1부에서 여기서 마치겠고, 2부에서는요, 2부에서는 저희가 그 오늘 1부에서 다 못 다뤘던 특징주들, 그리고 이슈 같은 거 다시 한번 계속해서 다루겠고요. 오늘도 초대손님, 오늘은 서인섭 부장이 나오신 날이야. 네. 서인섭 부장이 또 장기 뷰가 더 중요하고, 안정적인 주식들 선호하시니까요. 그럼 서인섭 부장과 함께하는 시간 2부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 대비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코스피도 좀 살고요. 네, 코스닥은 거의 1%까지 상승률을 키우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네, 코스피는 뭐 계속해서 횡보하는 형태. 네. 나 특징 주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아, 쪽팔려 맨날 물어봐.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죽을 때가 됐나? 와이솔은 뭐 하는 회사야? 와이솔 케이스인데 오늘 그 퀄컴하고 사물인터넷 사업 진출한다고 했고 상한가 같습니다. 케이스야? 네. 어저께 와이솔 케이스가 아니고 저거예요. 와이솔이 소우 필터라고 뭐 필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 오늘 뭐 퀄컴을 네. 합작한다고 이런 얘기하는. 네, 그것 때문에 갔어요. 아, 그런가? 네, 소우 필터. 아 이게 왜냐면 퀄컴이라면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미국에 또 유명한 애가 있어요 한 명이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월요일날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올해 꼭 사야 될 주식 15개를 발표했네요. 이제 갑자기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태까지 무슨 뭐 전체적인 IT 분야면 뭐 또 어떤 분야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다섯 개서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편이에요. 마지막 편인데 오늘의 그 거의 보면 사물 인터넷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딴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방송 정말 인터랙티브하지 않아? 바로 갑자기 제가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그 여러 개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화면 제가 준비가 된 거죠. 여러 개인데 실제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딱 사야 되는 거 하나 지금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하는데 이게 마켓워치에서 나오는 건데요. 15개 주식의 파트 1, 2, 3인데요. 근데 여태까지 뭐 다른 것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거요. 그 오일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테슬라가 싹 들어가잖아요. 테슬라도 들어가고 등등 들어가는데 여기 퀄컴이 들어가요. 퀄컴이 들어가네. 퀄컴이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물 인터넷 핵심 칩이라네, 이게. 아,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잖아요. 왜 안 들었고 이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퀄컴의 올조인 그걸 다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퀄컴, 그래서 그전에도 그 뭐야, 작년에 제가 퀄컴을 사물 인터넷 대표주로 사야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한 거잖아. 올조인을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올조인 뭐야? 우리가 이제 그 프로토콜, 그러니까 뭐냐면 통신 규약이,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아, 프로토콜이야? 예, 그 통신 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규약을 했는데 삼성도 삼성 거를 쓰고 그러니까 LG도 나름대로 만들고 있고 다 만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지네 거,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기네 것끼리 서로 쓰자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이제 퀄컴 거를 갖고서 다 하자. 그래서 퀄컴 올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고서 지금 다 그 퀄컴 올조인을 쓰기로 했거든요. 가전 쪽에서. 그래서 그 딱 보면서 야, 퀄컴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퀄컴 칩을 쓰잖아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에서 솔직히 앉아서 돈 버는 거 퀄컴이잖아요. 아, 근데 요즘 안 쓰는 거 많죠. 예, 옛날에 많지만. 했는데 요즘 이제 퀄컴으로. 예. 근데 이번에 사물 인터넷 되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다 퀄컴 규약을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전 쪽에서 이쪽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퀄컴 올조인에 대한 쪽을 보면서 퀄컴이 앞으로 이제 그 대동강물 장사를 또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언제? 퀄컴에 이거 한 달 됐죠. 네. 자기는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단 말을 했는데. 아, 그럼요. 나는 영혼 없는 방송. 영혼 없이. 왜 생각을? 내가 생각하자. 너무 앞서간다고, 항상. 내가 의심보다 앞서. 이것들이 두 남자 쇼를 봤네. 이것들도. 마켓워치 사람도. 그러니까 두 남자 쇼를 봤네, 이것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너무 퀄컴 관련주 찾아야겠네? 퀄컴, 그래서 예, 퀄컴 관련주도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 퀄컴에 대한 이 통신 규약을 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 그것들이 좀 빨라진다. 그래서 그게 올조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거기에 아마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다 그걸로 아마 개발이 될 겁니다. 아, 또 이제 뭐 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 많이 있잖아요. 앞서 이제 여기 오전에 오늘 누가 김세한 대리 나섰거든요. 네. 아까 만났어. 네. 그랬더니 역시 사람이 진중하고 사람이 됐어.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형님 딱 이러는 거예요. 위원님.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친구 대단한 건데요. 저도 이제 한번 언제 가면 방송 같이 해야 돼 우리가. 저랑 아마 대결을 구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애플 얘기 요새 다시 한번 애플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분명히 $80 중반까지 떨어진다는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중국에서 있잖아요. 아이폰 6의 비중 확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물건이 풀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6 확 올라가면서요. 그 이제 이성훈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아이폰 6가 확 올라가면서요. 아이폰 6 플러스가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더 많이 팔리기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싼 거니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 인터플렉스나 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꾸준히 관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그 저랑 이성원 대표 여러 번 그 논쟁했던 분야인데 작년 8월 9월 달부터 저는 아이폰 6가 잘 될 거라는데 이성원 대표는 아이 누가 쓰겠어요 이랬었잖아. 네? 그래서 좀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분명히 제가 주위에 보면 더 싸는 애가 나올 거다. 옮겨 탄다는 애들 많다. 다시 컴백하는 애 많다. 그래서 저도 갈 거고 제 주위에 많다 그랬잖아요. 네. 물론 이게 10월, 11월 뭐 이런 데 지표지만은요. 네. 점유율 몇 프로까지 갔다는 거니? 33%. 이거 좀 보고 좀 반성 좀 해. 네네. 33% 하는 거예요, 지금요. 33%. 그래서 물론 이게 12월 거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아, 11월 시장이다, 11월 시장. 아니 어찌 되었건 이거는 인정할 거 인정해. 왜냐하면 여태까지 네. 항상 10월 11월에 애플이 많이 팔렸어요. 왜냐 그때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왔어. 인정하더라도 그때 대비 두 배라는 거야. 그 전 대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리고 보면 주의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도 혼자 자기만 운전하고 혼자만 고독하게 생각하시면 제 말 이해를 못해. 다만 회사 단식은 아니면 친구분들 만나서 얘기들 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탄다 이거죠. 여기 나왔네. 주위에서 보면요. 원래 국내 시장에서 11월은 전통적으로 애플의 새 아이폰이 빛을 받는 아 그러니까 그거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니지. 월간 점유율만으로 애플의 반격을 운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지. 네.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애도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위를 둘러보시라는 네. 거예요. 주위. 왜냐하면 주위에 지하철이나 카페나 이렇게 스타벅스 이렇게 다니면은요 애플 쓰는 애가 엄청 많아졌어. 게다가 엄청 많아졌어. 그래서 해당 시장 조사업체는 아 중요 좀 해봐. 중요한 건요. 시청자분 제가 애플이 중요하고 이걸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 애플 사라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런 얘기는 김산 대리가 하면 되지. 내가 뭐라고 네. 그래. 내가 김산 대리 도와줄 게 어딨니? 네. 밥 한 번 샀어, 걔가? 솔직히? 밥 한 번 안 샀다? 아, 얻어먹은 거 있다. 그거 있죠? 뭐. 자판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봉지 커피. 어? 커피 믹스. 커피 믹스 두 번 얻어먹었다, 걔한테. 네, 그 친구한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생각을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세상이 바뀌고 있으면 그걸 쫓아가야 돼. 지금 분명히 보지만 애플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훨씬 많이 써요. 지금 주위에서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 네. 그런 것들 안에 트렌드를 보셔야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번호 들어갑니다.